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우는 사람들이 6월 28일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전쟁연습소 등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.